대단합니다, 진짜. 아, 네. 김제동 씨. 예. 이분이 세계를 제패할 사람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건반이 남자분으로 또 바뀌셨네요. 남자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예, 남자분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질이 복도 없어요. 조용히 해. 자, 아이디가 왜 바뀌었대? 아이디 제동이 눈 크다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겐 정말 친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도 허물 없이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좋은 친구인데요. 언제부턴가 그녀가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처음으로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마침 그 영화에서 사랑 고백을 기막히게 하는 장면이 나와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맞춰봐. 나 너 좋아해. 그랬더니 그녀가 이러더군요. 당연히 거짓말이지. 만약 진심이라도 우리는 다시 못 보니까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전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며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녀가 떠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야, 이런 사연을 달아주셨습니다. 제동이 눈 크다님이 네,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 리플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분입니다. 탈락천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 이분 참 재밌어요. 아이디가 제동이 눈 크다이시군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친구를 애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 이분 또 사람 사고 치게 만드네. 사고 방식이라니요. 예. 탈락천사 이분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아, 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파장이 예고되는 그런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네. SG 와사비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님은 그래도 여자분이랑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와 갑니다. 그 중에 자꾸 기대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 중에 자꾸 기대는 친구도 있대요. 예.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 기대. 네, 남자 기대면 만나면 안 되죠. 아, 진짜 네. 참 제가 세상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애처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남자끼리 기대고 있거나. 뭐 러브레터에도 가끔 남자분들끼리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유, 힘들죠. 오늘도 남자 세 분 오신 분들 계시죠? 남자끼리 오신 분 계세요? 자, 불쌍한 분들 있죠. 자기들끼리도 짝이 안 맞는 경우 저런 경우는 아 저쪽에 있군요. 세 명. 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 세 분 고개 꼿꼿이 울어요. 붙잡고 다들 울어요 같이.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 재밌는 분들 있어요. 다음은 황혜선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그냥 그녀의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옆에서 잘 챙겨주고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잖아요. 이렇게 희망을 섞어줘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씩 괜찮은 리플에는 항상 저희 그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밑에, 아이디가 정말 밑에 어떻게 이렇게 JK 안으로... 김제동이라는 분이 JK 김제동이라는 분이 전 그분처럼 노래를 못해요. 전 그분처럼 수영기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JK 김제동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건 전부 때였나 보죠? 그럼 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건 전부 때였냐고. 아, 이분이 네? 뭔가 해본 거예요. 네, 그럼요. 이분 네. 뭔가 확 쌓여본 거지 지금. 네? 그건 전부 때였냐 이 말이지. 맞아요. 이분 말씀 맞습니다. 다음은 아이디가 정말 너무 네. 독특한 거. 내 잔근육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잔근육. 제가 방송 모니터를 해봤는데 예. 이래야 다리가 길어 보여요. 아, 내 잔근육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좀 길어 보이죠? 길어 보여. 다리가 네, 방송으로 보면 놀라워요. 예. 네. 어떤 때는 이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제 다리인지 몰라요. 네. 자, 내 잔근육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홍대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세요. 그리고 으슥한 길가 벤치에 앉아 여러분 모두 생각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으슥한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술을 깨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다정스럽게 물으세요.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그리고 그 틈을 따 슬쩍 입을 맞춥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냄새 많이 나지? 다음날부터 님과 여자친구는 같은 뒷번호를 쓰게 됩니다. 아, 이분 말이죠. 괜찮네요. 아, CF를 아주 제대로 패러디해 주셨네요. 예, 예. 패러디가 아니고 그걸 그대로 서술해 주셨습니다. 예, 예. 야. 술이라는 게 이럴 때는 뭐. 그럼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다른 프로에서 하여튼 그 어느 작가분이 적어주신 걸 봤는데 술은 사람의 솔직함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다. 박수홍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네. 말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뭐 이렇게 사람 고백하는 데 술도 조금씩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예. 인생은 장기전이라는 분이 거의 오늘 리플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는 말 중에 곁에 있는 자 결코 떠나가게 만들지 말라. 네. 선언을 한다는 것처럼 우매한 행동은 없다. 사랑을 선언하지 말라는 거죠. 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기가 생긴다면 그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곁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주세요. 오래오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사랑입니다. 예, 아, 있어요. 야, 좋다. 명쾌합니다. 좋아. 명쾌합니다. 이거. 명쾌합니다. 좋네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예. 아, 그래서 깔끔합니다. 이분 말씀처럼 예. 한번 용기를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진짜 예. 좋은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면 예. 아마 사랑 고백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고백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 친구의 마음쯤 하나는 충분히 감싸줄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다시 좋은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예. 또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약간 바로 발을 뺐잖아 이러지 말고 예.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서 사랑이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정을 깨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면 사랑을 쟁취하는 희망도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사랑 놓치면 후회하니까 그렇게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제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